성공 한정 없는 고백 자신감이 없는 아실아지스 고백 반드시 고백한단 말만 하면 모인 뒤에 네 앞에 서울될 수 없는 나의 고개 난 네가 좋아 이 말이 도대체 왜 어려운지 말하려다 말려다 편지를 써서 주는 것마저도 왜 힘이 들지 썼다가 또 찢었다 너의 마음이 나와 달라 너를 두 번 다시 못 볼까봐 그게 너무 두려워서 말할 용기가 나질 않아 이렇게 노래를 빌려 나의 마음을 너에게 열게 너의 답장을 기다려 혹시라도 마의 실수에 까봐서 썼다 지웠다를 반복해 나의 진심과 달린 말이 헛나오네 거리 보면 연습했던 드라마 같던데 사들은 네 앞에 서면 까먹은 채로 허둥대 내 손은 너의 손 앞에서 멈칫해 심장 소리가 너에게 들리듯이 커지네 너의 yeah. 마음이 나와 달라 너를 두 번 다시 못 볼까봐 그게 너무 두려워서 말할 용기가 나질 않아 이렇게 노래를 빌려 나의 마음을 너에게 열게 드럼 소리처럼 두근거려 내 품은 너를 꽉 안는 날만 기다려 내 달력은 빨간 표시만을 기다리고 내 고백은 나의 용기만을 기다려 yeah. 여전히 나는 소심한 바보지만 What? 수많은 밤을 새면서 또 네 노래가 yeah. 나의 진심을 전해주길 원해 Earphone 한 쪽을 너의 손에